H UBS. 경제적 금요일.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경제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돈이 떠오르기도 하고 복잡한 그래프가 떠오르지 않나요? 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롭게 쏟아지는 경제 용어들에 어지러웠던 적이 있지 않나요? 경제적 금요일 시간에는 매주 경제 뉴스를 함께 살펴보면서 경제 트렌드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경제 이슈 모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경제적 금요일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저번 주에는 하이브 미니진 대표 사건을 바탕으로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옵션에는 정해진 금액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과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이 있었죠. 오늘의 주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을 분석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 있길래 기업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재무제표란 기업이 과거 기업의 성과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회계 보고서입니다.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죠. 그리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와 작성과 분석에 대한 설명은 매우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펼쳐보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재무제표를 잘 이해하게 된다면 기업 분석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증가하거나 감소한 숫자들의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자세하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제표의 구성과 간단한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에선 자산 및 부채 등 기업의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에 대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죠. 재무상태표는 자금의 운영을 책임지는 기업의 대동맥으로 자산 및 납입자본과 자본이해, 영업부채, 그리고 금융부채가 나와 있습니다. 즉, 현 시점에 은행에 저축한 돈이 얼마 있고 은행에서 빌린 돈은 또 얼마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보고서인데요. 재무상태표에서 나타나는 자산, 자본, 부채 관련 내용은 기업의 유동성 및 재무적 탄력성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매출 총 이익 등 기업이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남겼는지를 알려줍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 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이익 및 손실 등의 내용을 기록한 재무제표인데요. 기업이 해당 기간 동안 제품 판매를 통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얼마의 지출이 있었으며 따라서 손수익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보고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현금 흐름표는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에서의 현금 흐름 등 기업의 현금 흐름이 기록된 표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기업의 현금 흐름 및 변동 사항 등의 움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재무제표죠. 이때 기업의 주 활동인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으로 인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현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익계산서와의 차이점은 현금 흐름표에서는 오로지 현금의 이동만 표기한다는 점이죠. 네 번째로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 보고서인데요.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변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던 네 개의 보고서를 더 잘 이해하도록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주석이 있죠. 지금까지 재무제표의 구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종종 뉴스나 신문을 보면 성장 중인 기업을 소개할 때 매출 몇억 돌파 등과 같은 문구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기업 중에는 실제로 알토란 같은 이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 커진 덩치만큼 손실이 쌓여가는 기업도 있죠.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직전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감사 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상장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먼저 재무상태표의 세부 항목 중 현금, 예금, 단기 금융상품 등과 같은 금융상품 계정을 살펴보면 기업이 단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자본이나 자본금을 특정 시점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자본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차감한 잔액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특정 시점에 청산한다면 자산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부채를 갚고 남아서 남은 자금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분배될 것인데요. 이 금액을 나타낸 게 자본이죠. 다음으로 손익계산서의 매출에서 출발해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즉 영업이익이 계산되는데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는 특히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은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과 같이 기업의 자금 조달 구조에 따라 변동이 가능한 내역이 많고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기 때문이죠. 또한 과거 수년 동안 손익계산서 각 항목의 변동을 살펴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자주 활용하며 유용한데요. 과거로부터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변동해오는 추세를 살펴보면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재무제표의 각 요소 간 비율을 분석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를 위해선 중급 이상의 회계 지식이 필요하죠. 그러나 회계 기초 지식이 적더라 하더라도 재무제표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의 금액과 주석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얻은 정보를 적절히 고려해 재무제표를 검토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재무제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의 재무제표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아쉽지만 오늘이 2024년 1학기의 마지막 경제적 금요일 시간이었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경제적 이야기가 학우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여러분의 금요일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드렸던 진행자 배윤, 디렉터 김태인, 엔지니어 신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